Playboy. Boy. Let's play. 울리는 전화도 받지 마. 조용히 두자. 이들 말고 아무도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. 그대로 두자. 왜 걱정 아닌 넌 괜찮아, 괜찮아. 네 마음 전부 알고 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보여줘 네 비밀을 다. 까맣게 덮여진 내 마음은 your place. 하얗게 타버린 네 마음은 my place. 질릴 수 없는 게 당연한 이 place, place, place, place. 까맣게 잊혀진 내 말은 my face. 하얗게 사라진 네 말은 your trace. 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 place, play, play, play, play, play. Boy. I 싶을 때 네 미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빠졌다고. 전부 다 알면서 시작해놓고 이제 와선 전부 내 탓이라고. 나 못된 네 상상보다 못된 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도 행복해. 제발 도망치지 말아줘. 날 떠나려고 하지 마. 괜찮아, 괜찮아. 네 마음 전부 알고 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보여줘 네 비밀을 다. 까맣게 덮여진 내 마음은 your place. 하얗게 타버린 네 마음은 my place. 질릴 수 없는 게 당연한 이 place, play, play. 까맣게 잊혀진 내 말은 my face. 하얗게 사라진 네 말은 your trace. 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 place, play, play. 정리됐어. 이 맞춤 한번 됐어. 나 같은 너 만나가 너 행운일지 약일지 갈래지도 갈래길. Yes. 복장을 삼킨 whiskey. 널 뜨겁게 더 들뜨게 나 만들게. 내가 못했지 하지 말란 걸 더 즐겨. 날 말할 듯 아직 시작도 안 한 main game. 더 밀고 날 당겨봐. 이 자신 넘쳐나. 이렇게 매일 신선한 외로움을 살래 난. 멈출 수 없다고. 너도 마찬가지잖아. 그냥 날 놓치기 싫잖아. 그래. 까맣게 덮여진 내 마음은 your place. 하얗게 타버린 네 마음은 my place. 질릴 수 없는 게 당연한 이 place, place, place, place. 까맣게 잊혀진 내 마음은 my face. 하얗게 사라진 네 마음은 my trace. 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 place. Doom, doom, doom, doom, doom, doom, doom, doom.